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적십자회가 함경북도 큰물 피해 지역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견된 조선 적십자회의 긴급 구호 일꾼들은 함경북도 적십자 지부와 조선에서 사업하고 있는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 대표단 성원들과 협력해서 피해 후과를 가시고 주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에서는 비축했던 5천여 세대분의 긴급 구호 물자들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히 보내주었습니다. 긴급 구호 활동에 참가한 적십자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여러 곳에 구급 처치 초소들을 설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긴급 구호 물자 분배 사업도 적극 방조하고 있습니다.